순환의 쓴 잔을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하느님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둠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인간이 다시 눈을 뜹니다. 부활의 선물은 인간의 마지막 지식인 죽음의 독침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에게 새로운 벗은 성령입니다. 마치 머리 위를 맴도는 비둘기의 날개짓처럼 전해지는 하느님의 숨결이며 희망입니다. 일찍이 성령의 정결한 짝으로 간택되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따르신 지상의 삶을 거쳐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사랑과 은총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제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실 때처럼 우리가 가는 구원의 여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희생의 기쁨과 겸손함에서 얻는 평화로 나날이 채워지기를 어머니는 간구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우리 어머니 티 없이 맑은 정결의 장님 만민 중에 복되신 동정녀 어머니 구원을 빛되신 당신의 손으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